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이후로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표 부들의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졸세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용상미술 작품이 라오스인민 혁명당 대외관계위원회, 국방성, 라오스 조선친선협회, 러시아 이고리 모이세이브 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연희변강 직업동맹연맹, 그리고 라오스인민 혁명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위원인 국방상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 에콰도르 김종일 대원수 회고위원회 위원장과 홍콩 금료관광유한공사 총사장, 중화 인류계 기금위원회 비서장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단의 인사들이 보내온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한편 김일성 김종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은 꽃바구니를,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은 대형 꽃 화분을 우리나라 대표부들에 보내왔습니다.